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북조선의 반인륜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심히 왜곡하는 막말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6월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반공화국 인권모략단체인 북조선의 반인륜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이 한 성어를 내세워 마신용 스키장에서 이용되는 설비들은 대부분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구입한 것이라느니 마신용 스키장 운영에 아동 노예 노동력이 이용되고 있다느니 마신용 스키장으로 가던 30명의 청년들이 버스 사고로 사망하였다느니 뭐냐고 떠버린 것은 완전한 날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러한 생뚱같은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해대는 것은 용서 못할 비열한 행위이다. 많은 나라들의 소와 같이 대중화된 우리 마신용 스키장에서 전일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스키 설비들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들여온 것이라면 유엔 제재야말로 인민대중의 체력 증진과 문명한 생활을 가로막는 특대용 반인륜 범죄 행위로 된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